feel amazed. I don't fish for compliments, appreciate the ways. Got the game behind me, so I never feel afraid. This one here forever, bitch, this ain't no casting craze. Forever, ever, bitch, you never, never. This forever, ever, bitch, you never, never. Every day I wake up feeling blessed. Higher than a pilot flying jets. Wine, 잔에 부딪혀도 세게. 오늘 밤에 계록 우리들 축제. 제게 우릴 언급해. 역사적인 움직임을 실현 Hall of Fame. Yeah. 제 멋대로 사는 중 누가 봐도 철없게. 부모님 죄송해 일단은 돈으로 갚아. 주름진 손목에 채워드렸지 두 개의 롤렉스는 한참 모자라. Got every color I like. Yeah. 모든 색깔별로 모아. 너무 유명한 내 가족들과 비슷해리 연결이 내 몰라인 과. 간다 호판하러 비. 입증이 내 자리. Yeah.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난 포기해. 정말로 많이 yeah. Yeah. High game, I've been all day. 아직도 네 눈에 나 안 보이냐. 한 것도 없는데 반점만 쌓여가도 많아서 모르잖아. 새로운 세대의 that's me. 우리의 차이는 백식. 예, 별거 없이 행사 포스터맨 위 내가 장식하자만 언제 밀. Ooh, rockin' it, 벌어가 직진 yeah. 아래도 모두는 위치 yeah. 거울에 보이지 빛이 모습이 나를 쉴 수 없게. 그래 오래버릴까봐 나 바빠. 바로 원하고 엄집에 갈 수 없잖아. 난 사업자가 될 거야. 내 손바닥은 내 짜진 반대로 봐. Like this yeah. 나 말했지 High music 말이 필요 없지. 어디를 가든지 VIP 소 지갑을 가져올 필요 없지. 나 사울레 한손 들어도 제 앞에 놔수. 유치의 도레미 파술 같은 이 랩 스킵했지 난 이미 내게 난 통하는 비리 yeah. Higher than the sky so fire. Yes I'm feeling blazed. I don't fish for compliments, appreciate the ways. Got the game behind me so I never feel afraid. This one here forever bitch, this ain't no casting craze. Forever. Can I spill Latino? No. Party는 Valentino. 신고 이건을 피고 내도 I do it for my people. Yeah. They freaking love my people. Skin routine 맨날 비밀로 밖에 나갔음 꼭 손 씻고. 안 그럼 넌 바로 씻고. Yeah yeah 거리 좀 지켜 머리 좀 식혀. 밖에 나가 외식하지 말고 밥 시켜. 나는 안 믿. 머물이 된 speaker. Rough fish 준이 하러 왔어 pick up yeah yeah. I don't care. 빚진 것처럼 말해 왜니 실패를 내 탓으로 돌리지만 기회는 공평했으면 기억해. 누가 날 믿었냐고. 아, 제발 말고 허슬하라고 시켰냐고. 시킨다고 했겠냐 내가 미쳤다고. I gotta rap I gotta dance 좋아서 하는 일 겐 고압이 졸래졸래 따라왔지.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일단 없어서는 아니고 쓸게 적어서는 덕도 아니고 설명해줘도 네 돌머리론 이해 못하겠지. 이해를 하겠니 못 알아듣겠다면 addiction 내가 먹히니까 이제는 알아먹으시겠다고 비켜. 양손으로 뜨가 성공 옆에 친구와 가족 분위기에 만족으로만 남기기에 난 너무 대단해질지. 미 패배 감아보게 해주기 욕은 내 생겨 취미. 가족은 당연히 챙기지 그것뿐이겠냐 난 챙길 수니.